전부 떠나 쉽진 않았어.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속에 목적지를 잃어버린 덫이 꺾여버린 배처럼 상처로 난 얼룩져만 갔어. 내 가슴이 너를 원하는데 너 꼭 다가가려면 멀어지네 한 발짝. 더 욕심이라도 내다가 네가 떠나가버릴까. 널 등진 채로 오늘도 그 많은 말을 삼켜.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 네가 보고 싶다고 소리치고 외쳐도 텅 비는 방송에 말이 많죠. You're my fire. You're my fire. 그대는 내 맘을 태워는 my desire. 한순간 사라져버려. 한순간 네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. 갑자기 심장이 멈춰. 1초 2초 숨이 턱 하고 막혀. 그래 너를 처음 본 순간에 시간이 멈췄어. 이제 난 두 눈을 감아야 네 얼굴이 보여. 그리고는 느껴 너의 향기 날 부르던 네 목소리. 나 가슴이 아파 그래 솔직히 보고 싶다. 네 생각에 가끔 멍하게 널 불러보는 나의 마음을 알까.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 네가 보고 싶다고 소리쳐봐도 결국 내 맘이 아파. You're my fire. You're my fire. 그대는 내 맘을 태워는 my desire. 한순간 사라져버려. 한순간 이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. 꿈처럼 다가왔던 늪처럼 빠져들던 You're my fire. 이제 난 Please let me say goodbye. 마음이 아파 이제 갑자기 네가 밉다. 네 모습에 오늘도 내 가슴에 견이 무너지는 나의 마음을 알까.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한다 너 없이는 안 된다. 고래 고래 목이 터지게 나도 소리쳐도 텅 비바가는 말이 많죠. You are my fire. You're my fire. 그대는 내 맘을 태워낸 my desire. 한순간 사라져버려. 한순간 네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. It's better to burn out than to fade away.